Lemonade 제대로 건드렸어 you 또 뒤로 숨어서는 typing 너무 쉽게 보였고 그만 더 들어댈 timing yeah. 드러내 불안해 가짜는 걸러내 try it break it he's gone 왜 나를 찾아보다 밤새 인정해서는 너무 관심 서둘러 숨겨봐도 잘로 날 더 proof 거짓들면 가만 던져 to the roof I'm something all day 너는 다 불편해 그쵸 Lemonade Tastes like lemonade 휘저어 난 hurricane 안 들려 내 목소리는 annoying Tastes like lemonade 짜릿하신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Tastes like lemonade 휘저어 난 hurricane 안 들려 내 목소리는 annoying Like lemonade, 휘저어난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s like lemonade,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Let's go Tastes like lemonade, 휘저어난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you know, Tastes like lemonade,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Lemonade.